이번 강림 주일인데요. 우물가에서 야곱과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라헬, 예, 라헬과의 만남. 이 본문이 길지 않아. 성경 전체를 보면 우물가에서 이 성령의 사건과 이렇게 매칭되는 게 많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하면, 아, 그래서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으로서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와서 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물을 흘려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것도 성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알게 하고 주기를 원하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성령이 오시리라, 보내시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생활이 돼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 내가 혹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죄의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때로는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확실히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능력을 또한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무리들 120명 문도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기다렸어요. 오순절 시즌이 되자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방언을 했어요. 머리 위에 임했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존재가 변하게 돼요. 내면이 변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변하게 되어지고 또 입술 가운데 방언이 터진 것은 혹자는 말이 변했다, 존재가 변하니까 말도 변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성령의 능력 이후에 교회가 하루에 3천 명씩 늘어가는, 비로소 교회의 교회됨이 시작이 됐어요. 교회의 엔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초실절, 유월절,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 지나고 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즌에 추수의 강력한 역사인 성령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방문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절기 중에 마지막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 뭐라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 장막절, 우리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선 교회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게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알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22장에 생명의 강수가 있어요. 강 좌우에 12달의 열매를 맺히고 닿는 곳마다, 이 강 좌우에 이 나무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주가 없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도 흐르는 생명수가 있어요. 성령의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해가 쓸데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 돼서 비치는 그런 세계, 그 세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으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오라 예수님 오십시오. 왜요? 그분이 오시면 생명수가 흘러오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께 주시길 원하는 것은 이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하는데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이게 많이 사람들이 생존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하고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서 정착을 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여러분 정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 장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장면 들어가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일컬어진 하란 지역에 또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우물물은 엘리에셀이 엄마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장가시키기 위해서 왔던 그 우물물이에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이곳에 와서 누굴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장면과 이 평행 구조로 해서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생수를 달라 그러고 목마르니까 생수를 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기를 원하세요. 물 한 잔 달라 그러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기를 원해요. 이 모티브가 여기로부터 이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마셔야 될 생명의 생수에 대한 정말 찾아야 될 신랑에 대해서 그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부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우물가에서도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의미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것이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몇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나이 땅에 이르러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의 돌을 옮기고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드디어 도착해서 10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한 달 이상 걸렸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길을 결국에는 도착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자, 이곳에 와서 혹시 내 친족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것이죠. 혹시 라반이란 사람 아냐? 라고 했더니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그 가족 중에 딸인 라헬이 양 먹이는 시간이 다 지금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운명 같은 장면이 딱 펼쳐졌어요. 야곱이 라헬을 본 장면이에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운명이 되는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도착했는데 야곱도 우여곡절 안에서 이곳에 도착해서 결국 가족을 만났어요. 만나서 라헬을 만나자마자 미래의 아내인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우물 아기를 돌을 옮기고 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여요. 물을 먹여요. 이 사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그 이게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느껴져요. 야곱이 늘 우리가 사기꾼 이렇게만 불러서 그랬지 심성 자체를 이렇게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서 웁니다. 얼마나 격한 감정이겠습니까? 몇 달 동안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이런 감정이 이제 겨우 찾아야 될 가족을 찾고 나서 얼마나 이 마음이 격해졌겠습니까? 또 혹은 자매님들은 좋아하는 자매, 첫눈에 반한 자매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 없지 않아 있지만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든 입 맞추고 소리내 울면서 그에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쫙 풀어내줍니다. 이래이래이래서 왔다 그래서 하니까 삼촌 라반이 뛰어와서 야곱을 데리고 또 영접해 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말씀에 가족은 어려운 때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속감을 가지려면 가족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족을 잘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가족과 함께 구하는 법을 꼭 배워야 돼요.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책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다. 그래도 가족이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둘러봐도 그래도 가족이다. 아멘이십니까? 피붙이에 비붙을 해서 가족이랑 그 하나 붙잡고 붙들고 우는 거예요. 이제 내 가족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우는 것이죠. 성취가 있고 부가 있어도 사무치게 힘든 고독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가족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너무 늦기 전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사역을 좋아하는 사람 사역에 대한 계수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작을 가족부터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기 전에 가족에게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보려는 영화가 있었는데 드디어 보고 말았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교회 오빠입니다. 기생충이 아니에요. 교회 오빠. 아, 우울해요, 영화가. 마음이 아파요. 아주 그냥 옆길을 잃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말미에 가서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하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빛을 잃지 않는 그 모습들 보면서 참 삶이란 인생이나 숭고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믿음의 인생이 고호가 그린 그 어둠 속에 이 빛나는 뭐죠? 밤에 빛나 뭐죠? 별이 빛나는 밤. 아 맞아요. 별이 빛나는 밤처럼 욥기에서 보면 멋진 게 있어요.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표현이 있어요. 밤에 부르는 노래.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드는지. 정말 밤에 그 어둠과 힘든 가운데 부르는 노래처럼 인생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영화예요.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없으면은 신촌의 필름 포럼이라는 기독교 영화 전문 그 상영하는 데가 있어요. 필름 포럼은 어디 있냐면은 포엔센터라는 곳에 있어요. 그 밑에 있어요. 포엔센터가 어딘지 모르면 필름 포럼을 치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알게 되실 것이에요. 한번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야, 이게 참 소중한 것이 이게 신앙의 승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영적 가족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삶 안에서 이런 가족이 충만해져야 돼요.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고 함께 달려갈 가족에 소속되길 축복합니다. 혈기가 넘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멀리만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지금 여기서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고 가꿀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중심추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이고 가족입니다. 칼융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족과 일상의 일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무의식의 탐구에 빠져가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잘 균형 맞추게 한 게 뭐였냐? 가족과 일상의 삶이었다. 내 가족에 대한 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소속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가족 가운데 지혜롭게 소속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서 자꾸 나가요. 엉뚱한 곳을 가요. 제가 많이 허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서 타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한 3할 정도만 높으면 좀 그렇게 해봐라라고 할 텐데 아 이게 타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성도들이 다들 가난한 성도가 됐다는 거 알죠? 많이 가난한 현상이란 가난의 거꾸로가 뭡니까? 어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인터넷으로는 성찬식을 못 하잖아요. 그죠? 성찬식도 자주 하고 밥도 자주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는 밥 같이 못 먹잖아요.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삶과 삶, 하트 투 하트, 삶, 이 표면, 이 할렐루야. 제가 지금 약간 증세가 있어요. 여러분, 제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삶 안에서 이렇게 소속되지 못하고 가족 공동체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홀로 다니다가 비난자가 된다든지, 혹은 쇼핑자가 돼요. 좋은 호텔, 좋은 음식 많이 먹는데 어느 날 먹다가 지쳐버려. 아이고, 나도 집밥 좀 먹고 싶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드셔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요 얘기만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걷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가 가꾸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셨던 강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 차이가 난다. 광야에 있는 많은 화장실이 있고 부세식 변소가 있고 집에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화장실 쓰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부대끼더라도 의지하고 때로는 갈등하더라도 용납을 배우고 화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성숙을 배우고 이걸 어디서 배울 거냐는 거예요. 섬김을 배우면서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혀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공동체는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야곱이 이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만나서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두려웠는데 내가 가족을 이루게 되는구나. 이런 감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아이덴티티 첫 번째를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됨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어저께 모 창호 집사님과 대화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모 창호 집사님이 아버지 학교 갔다 온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 뭉클했어요. 그 중에 하나 뭐였냐면 내가 얼마나 그 일을 못했는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아침마다 2분씩 3분씩 묵상을 한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못했는지 내가 지금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걸 날마다 묵상, 때마다 시마다 묵상하고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래 그렇게 배우시는 건가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거 맞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주장할 것만이 아니라 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모두가 때로, 그죠? 자세히 보세요. 딸로서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는 요새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많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자주 전화 드리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좋은 가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첫 번째 가족이 실패를 했어요. 이 두 번째 가족, 가족의 소중함을 그동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왔잖아요. 이 두 번째 가족으로서 하는데 만만치 않은 라반이 버티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예, 7년을 섬기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야, 네가 내 조카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 품상은 정해줘야 될 것 같다. 그냥 일시키는 거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대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그럼 몇만 원씩 책정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러질 않고 관계를 딱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될 사람으로 내가 라헬을 찍었으면 내가 지참금으로 일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 있는 자가 아내를 얻는다. 그래서 대단해요.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죠. 7년을 일을 했어요. 7년을 일을 했어요. 품삯으로서 결혼 집창금으로 내가 일하겠습니다라는 게, 여러분, 강한 감정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랑의 강한 감정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 강하다 그러면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이면 그 감정을 계속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나 부정적 감정이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지혜를 갖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의 감정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정적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엉뚱한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감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무엇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감정이 중심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어요. 질 볼트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난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뇌 쪽의 연구원이었어요. 성공의 목사의 딸이었는데 이 사람이 2006년 12월 10일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전혀 좌뇌 자체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채로 일어나버려요. 뇌출혈이 시작됐고 4시간 동안 어버버버 말도 못하겠고 1 플러스 1은 2라는 개념 자체도 안 보이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몸과 이 물질 사이의 구분 자체도 못할 정도로 멍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좌뇌만 문제가 생겼고요. 우뇌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운의 순간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온 세계와 우주와 형제와 자매의 사랑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운의적인 사고 안에서는 희한하게 온 세계 충만한 에너지와 자기가 연합되어진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좌뇌에는 어떻게? 나, 너, 이건 1, 이건 뭐 1 플러스 1은 2, 이런 분리와 경계선에 대한 명확성을 갖고 이해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저는 뇌는 잘 몰라요. 우리 저기 성균, 우리 형제가 잘 알아요. 뇌 박사님. 안 웃으시네. 자, 그런데 이분의 얘기로는, 예, 한번 찾아보면 돼요. 질 볼트 테일러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를 보세요. 한 30분짜리 강연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좌뇌가 무너지고 나니까 전혀 나와 너 분리 개념도 없어지고 감정의 어떤 묶였던 거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 계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특별한 세계로 진입하는 그래 스스로 그렇게 붙였대요. 라라랜드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 평안의 세계, 행복의 세계. 그래서 8년 내내 회복의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좌뇌를 다시 구축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좌뇌에서 분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 자체가 막 구분도 짓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많은 문제거리를 가져오면서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우리는 운의 세계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이 이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세계 안에서 뇌의 균형을 맞춰서 우회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행복의 얘기들을 이렇게 세상으로 풀어내는 일들을 많이 해라. 여러분, 뇌과학자가 말하기 전에 훨씬 전에 성경은 미리 이걸 다 얘기했어요.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을 보면은 먼저는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에 누가 중심에 있게 하라고요? 좀 이렇게 아까 그 박사님 얘기로 좀 돌아가면 좀 자꾸 계산하고 자꾸 근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이 초점 자체를 그리스도에게 좀 돌아. 그분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온 세상 가운데 승리를 이루고 계신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채널을 딱 키지 않는 이상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채널을 키란 소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게 쉬었다가 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게 아니라 쉬었다가 꺼진 거예요. 그거는 쉬었다. 하여튼 예,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속성이 뭐라고요? 그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너희가 뿌리 받기를 바란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누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게.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걸 맡겨라. 우리 풍성하신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영원하기를,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해봐야 생각하자 문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찬송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머물러십시오. 찬송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상상도 못한 성령의 지혜가 우리의 삶 안에 돌파를 가져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갔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근데 사실은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준 것이죠. 아니 왜 이런 속임을 하셨습니까? 라고 야곱이 너무나 상심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레아를 얻은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야, 7일을 줄 텐데 이거는 앞으로 7년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약간 좀 그죠? 계약. 진짜 이게 좀 약간 라반이 라반스러워지는 모습이에요. 자, 7년을 더 일해. 야, 이 7년 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런 가치를 주고 사랑하는 라헬을 7년도 얻을 것이냐, 준비를 할 것이냐. Again.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랑하기에 7년을 일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님 때문에 뭐 교회생활 NO. 옆에 친구 때문에 교회생활 NO. 그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랑에 빠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길 바라요. 근데 이게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했었어요. 신앙생활도요 이 사랑에 변함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조폭들이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너무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서 아주 본성 자체가 변한 것처럼 스스로가 막 변했다 얘기를 하고 전도사까지 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돌아갔어. 또 폭력 행사하고 또 사기치고 이러다가 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변한 것이 가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그 하나님이 경험한 사랑이 가짜였을까요? 가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중간에 멈춰버린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들을 어느 순간 자기가 옛 본성이 이겨버리도록 내뒀버린 거죠.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 안에 있는 거예요. 옛 본성과 하나님이 새롭게 해준 은혜의 본성 사이에서 줄타기 하더라도,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사람들은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믿으기 축복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필리핀의 형님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아, 은혜 받았어요. 매니 파키아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니 파키아오가 지금 전 세계적인 최고의 권투 선수이지만 이 사람도 넉아웃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쓰러졌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해지고 아주 최고의 복서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도 그렇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권투 선수에 비유해가지고 크리스천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링 위에 오른 크리스천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가 한방 카운터 펀치를 날렸는데 그리스도인 드디어 맞아서 떨어졌어요. 심판이 셉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나인까지 갔어요. 이제 텐 하면 끝나는 거야. 텐 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마귀는 드디어 이겼다 라고 하면서 막 비웃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11, 12 그러면서 계속 세고 있더라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고, 당신이 뭐냐고. 그래서 딱 했더니 그 심판의 이름이 그레이스였어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레이스. 우리를 위해서 7년 더 일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아, 7년까지 했다 또 그냥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일할 수 있는, 더 일해주길 기뻐하시는 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붙잡기를 결정한 이상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내게 온 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지만 또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또 해산할 수고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세요.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물가로 가십시오. 성령의 생수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 만남의 자리로 가십시오. 늘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령을. 저는 이 시편 중에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전도사님 영상도 보내줬는데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7번 찬송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찬송해도 괜찮은데 일어나서 찬송하고 또 오전 중에 한번 찬송하고 화장실 갈 때 찬송하고 점심 때 찬송하고 7번 찬송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의식과 임재의 기쁨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루에 7번 내 삶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좋더라고요. 다윗이 썼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었어요. 나는 하루에 7번씩 찬양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물가로 가는 태도예요. 우물가에서 예배를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경험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7번씩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얼마 전에 6월 8일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 빵 터졌어요. 실제로 스웨덴에서 연구조사를 해봤는데 반려견들이 주인이랑 똑같이 닮더라는 거예요. 성격까지도 모양까지도.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가 여러분의 인생이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섬김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열매 맺는 것에서 꿈을 꾸길 축복합니다.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유명한 책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려지기만 하고 읽혀지지는 않는다. 꼭 읽으세요, 이 책은. 아, 정말 꼭 읽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브라더 로렌스, 두란노 서원. 딱 서서 읽으면 3시간 읽으면 다 읽어요. 정말로 이렇게 얇은 책이에요. 근데 인생의 책이에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늘 이 사람은 수사였는데 뭐 이 신학 공부하는 그 신학생들 또 가톨릭 내에서 이게 귀한 분들 섬겨가면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면서 뭐 섬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300년, 400년 지나서 더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늘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했어요.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설거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밝아지면 뭘 봐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의식 안에 늘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야 그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인위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그렇게 비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해. 그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적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자꾸 빨간 거 파란 거 보면 인생 속상하고 자기도 망치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해요. 이 사랑으로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훈련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다시 제 대가 지불하는 사랑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자들은요 위대한 인생들이에요. 내가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로 변화하는 순간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그 반응하면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요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 스스로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위험한 것이죠. 도종환 씨가 이런 시를 썼어요. 폐허 이후라는 시를 썼어요. 폐허 이후. 중간 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거긴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보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결정하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노래 가사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우리가 불러드린 노래구나. 앤 머레이의 노래 아십니까? You need me. You need me.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 당신은 그것을 닦아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당신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팔아버렸을 때 당신은 내 영혼을 다시 구해 주었습니다. 나를 바로 세워주셨고 나에게 존귀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대는 나에게 이 세상에 똑바로 맞설 수 있는 힘을 다시 주었습니다. 다시 내게 이 세상에 똑바로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대는 끝없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높고도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올려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나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네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당신은 거기 있어 주었죠. 나는 절대로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을 떠나는 바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말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면 나의 손을 잡아주었죠. 내가 방황할 때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주었죠.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다시 진실한 말로 바꾸어 주기도 했죠. 당신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약 할렐루야. 딱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가수가 이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년 하루같이 살았던 이 사랑의 신비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전체로 사랑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